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14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때 대한 명령 제00136호를 하달하셨습니다. 명령에는 리용길 소홍찬에게 육군대장, 위성일 외 9명에게 육군상장, 님광일 외 4명에게 육군중장, 강수에게 육군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.